Pops News.한국문화재재단에서 제3회 대학생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홍보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접수기간은 2024년 6월 17일 23시 59분까지며 참가 자격은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입니다. 참가 주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무형유산의 역할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며 시상은 총 5팀에게 500만 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재재단 국제협력기획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행복드림센터에서 MBTI를 통해 본 나와 너, 우리 사이 집단상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일정은 2024년 5월 9일, 16일, 23일 목요일 13시부터 16시며 총 3회기 모두 참여가 원칙입니다. 장소는 학생회관 3층이며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행복드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및 아이들과 미래재단에서 포인트 교실 봉사단 14기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생이며 활동기간은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모집 기간은 2024년 4월 23일부터 5월 14일 오후 2시까지며 활동 내용은 포인트 교실 보조 강사 활동, 포인터스 봉사단 14기 활동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들과 미래재단 포인트 교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과 동시에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격 인상 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오는 5월 2일부터 16개 메뉴의 가격을 평균 2.8% 올린다고 밝혔으며 피자헛도 같은 날부터 프리미엄 메뉴 가격을 올린다고만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저렴한 가격을 표방하는 더벤티 등의 프랜차이즈들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총선 이후로 몇 달간 가격을 올리는 기업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쿠바가 수교한 지 두 달 만에 상대국의 상주 공관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정부 대표단이 27일까지 쿠바를 방문한 이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외교 공안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대사관 개설까지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상주공관 설치로 인해 쿠바 체류 및 방문 한국인 조력이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10여 명의 남성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여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조직폭력배인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몇 명씩 대결하는 듯한 방식으로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같은 난동에 건물 유리문 등 주변 시설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1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지윤, 기술의 백다연, 담당의 김준영이었습니다.